가슴에 맺힌 못다한 얘기들이 그대를 기다리죠. 한 걸음 다가서면 가슴 깊이 참았던 눈물이 흐를까봐 혹시 그대도 나와 같다면 조금씩 다가갈게요.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. 한없이 흘러요. 결국 내 마음만 아파요. 참아왔던 그리움에 지치면 내 손을 잡아봐요. 그대 나 사랑해요. 가끔은 소리 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귀를 기울여봐요. 그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바람에